깊이네. 가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.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지 혼자서 피어 있네.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.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. 가봄 여름 어